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시보 환구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고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고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김종숙 평양지사공장의 새로 꾸린 이불 생산 공정과 새로 건설된 노동자 합숙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칠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